예수님은 자발적인 가난과 그리고 고독과 낮아짐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셨습니다. 이로써 인간들이 물질과 허영심과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본래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그 이야기와 연결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시던 바로 그 즈음에 체포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그 시대의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천대받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억압당하는 것을 그저 숙명이려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그 영과 혼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득권층들과 통치자들은 세례 요한이 체포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골칫거리 하나가 제거됐기 때문에 아마 시시낙락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소망을 세례 요한에게 두었던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그런 시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물러가셨다라는 대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과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아내를 삼는 그런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통치자로서의 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세례 요한이 체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이것에 관해서 이해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폭정에 모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 시대의 양심이요 등불이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했고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헤롯이 결국 세례 요한을 체포했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참으로 불의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대였고 그리고 정의와 진리는 땅에 떨어진 정말 패역한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그 울분을 참아야 됐고 로마의 빌붙어서 백성들을 폭정으로 다스리는 그 헤롯을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야 마땅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의 이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힘든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시대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세례 요한, 사실 그는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400년 만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마침내 등장한 그 예언자 세례 요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야말로 어두움이 빛을 삼켜버린 것 같은 그런 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해드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레 지역의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잡히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용히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인 해변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요한은 그 시대의 양심이었고 무엇보다도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이종사촌 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세례요한의 구명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그 시대의 어떤 죄악과 싸워야지 주님께서 낙향을 하셨다,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의 용기가 없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면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낫지 왜 시골 촌구석으로 내려가셨을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그런 소도시였습니다. 인구는 한 1500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거기에는 세관과 그리고 로마 군단 수비대가 주둔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다메섹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집트로 가는 해양 그 무역 그 도로가 있는 위아 마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 인구가 또한 많은 그런 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의 요충지다 그러면 아마 돈이 아마 제법 돌았을 것이고 아마 사람들이 아마 흥청망청 아마 그렇게 시끄럽고 그리고 좀 잘 사는 그런 마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항상 유용하지만 그러나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불행하기 마련입니다. 돈 때문에 가까운 이들 간의 의가 다 상하고 그리고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 보면은 다 사람들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이 돈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부들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또 로마 군병들의 그 강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정말 촌구석으로 가실 만한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그런 하찮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도시로 가셨을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또는 예루살렘보다는 좀 변방 가버나움에서 목회하는 게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북방에 그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그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감정을 쫓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약속한, 예언한 바로 그 이방의 갈릴리, 바로 거기가 가버나움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버나움과 그 근방의 그 마을들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갈릴리 지방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헬몬산과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사실 오랜 역사 속에 굉장히 큰 아픔과 슬픔과 한 맺힌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분열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바로 지금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경은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너무나 자주 이방의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로케 했고 결국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 심판을 당했던 지역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을 와서 살게 했고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종교도 결국 그들의 신앙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혼합 종교가 된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남유다에 살고 있던 가난한 유대인들이 대거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으로 이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천대받는 그 갈릴리 지역에 산다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 역시 멸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별로 교양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말투는 투박하고 거칠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지역은 북방 그 경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할 때마다 늘 전쟁터가 됐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갈릴리인들에 대한 편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어떤 건강한 어떤 정체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어디를 가든지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두움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인생을 덮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늘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치지 않고 사망 권세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인생들. 때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죄의 쾌락을 쫓기도 하지만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인생들이 지금 갈릴리에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사망의 그늘진 곳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인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곳으로 찾아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고 왜 삶이 괴로운 것일까요? 여러분,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가족 문제, 관계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실 돈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 그 죄로 인한 상처, 바로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망권세의 노예가 되게 하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칠흑 같은 어둠에 눌러앉아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큰 빛이 보였고 그리고 그 빛이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란 어두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추위에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따뜻한 햇살을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내리쬐는 따스한 봄날의 햇살같이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새벽을 몰아내는 샛별같이 예수님은 온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한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그 말씀에서 함께 생각해 봤던 것처럼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이 말의 의미는 돌이킨다, 방향을 전환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뉘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그저 입술로만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의 전환이고 오직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놓여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을 타자로 밀어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도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옷이 두 벌인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회개다. 삭개오를 보게 되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소유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주님께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라는 글자도 쓰질 않았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늘나라는 하늘 저 위에 어딘가에 있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을 지금 주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와 피지배가 없고 그리고 갑을 관계가 없고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제는 욕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그들은 가보나움 인근에서 일하고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가난뱅이 신세를 면할 수 없었던 어부들, 시대의 모순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던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어부들 속에 인류의 대스승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정말 주님을 쫓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 역시 엘리야가 그를 불렀을 때 소를 잡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엘리사를 쫓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쫓을 때 먼저 버리고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낯선 것과의 만남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현실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현실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쫓으려면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이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편함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 그것이 낯설고 불편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씩 밥을 먹었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그냥 한 끼 먹는 것으로 굶주린 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대는 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질병을 치유할 수 없으니 당연히 이 병에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았고 또 그 시대가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을 찾아다니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밝히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두움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두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두움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근본 문제는 빛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임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절망의 땅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우리를 빛의 세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그저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일벌레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죄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세상의 인생들, 그들을 구하는 삶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자고 주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서 길들여진 삶에서 벗어나서 불편함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보석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바로 그곳에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신앙인들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신뢰하는 그분,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내가 신뢰하는 그분의 삶을 쫓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늘진 땅에 비추는 작은 빛으로 사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이 미움과 폭력보다 강하고 그리고 빛이 어둠보다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은 지금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벌어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때문에 최근에 한국이 뒤숭숭합니다. 20대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계 신데렐라가 되었던 한 여성이 여의도에 입성한 지 10일 만에 정치자금 문제로 곤두박을 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집값이 지금 100만 불이 넘는 가운데 며칠 전에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 3만 3천 채에 이른다라고 하는 신문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투기꾼들이 그동안 집을 마구잡이로 사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IS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테러의 공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늘진 땅, 음습한 곳에 진정 햇볕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참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빛 대신 주님을 쫓아서 그렇게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에서 빛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어둠의 땅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작은 빛이 되어서 바로 그곳을 비추라고 주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또한 작은 불꽃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